저게 뭐야? 자자 자자. 야 바지 어떻게 해? 누가 어떻게 해? 돌리야. 진짜 촌스럽다 저거. 제목도 좀 촌스러워. 어쩜 이런 일이 꿈인가 싶어. 어머나 좋았었잖아. 다시 한 번만.